정전기. 건조한 겨울철에 특히 많이 일어납니다. 전압은 꽤 높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전기라서 큰일 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일어난 화공약품 저장소 화재 원인이 이 정전기일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정전기는 그 자체로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지만 가까이에 인화물질이 있다면 아주 거대한 불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건조하던 날들, 그 끝에 비가 촉촉하게 내렸습니다. 덕분에 정전기 느끼는 일은 좀 적었을 것 같은데요. 순간적으로 번쩍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정전기가 아니라 큰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알고 보면 위험한 정전기가 아니라 조용히 흘러야 할 대로 흘러서 서로 통할 수 있게 하는, 위험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은 그런 전류가 되고 싶은 봄밤입니다. 아직은 어리다면 어리고 나이 먹었다면 나이 든 나이, 한강물을 지켜보면서 내가 그 강물이고 그 위를 비춰주는 가로등이 나와 함께한, 나를 도와주신 분들이라고 느낀 적이 있답니다. 나는 한강물처럼 한 방향으로만 흐르려고 하고 나의 가는 길을 조용히 밝혀주시는 부모님, 형제, 선생님, 사랑하는 사람, 수많은 가로등과 함께했던 지난 26년. 그렇네요. 한강물도 혼자 흐른 것이 아니듯 나 또한 혼자 흐른 것이 아니네요. 그분들께 세상 고마운 표합니다. 하시면서 경기 성남의 고혜원 씨가 신청하신 곡 오늘 FM 영화 음악의 첫 곡이었습니다. 영화 Love in Manhattan 중에서 노라 존스의 음성 Don't Know Why였어요. 고혜원 씨가 예전에 신청한 곡이 나오는 것을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순간적으로 새벽 3시에 데이트한 것 같은 떨림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아마 지금은 그 더한 조그마한 전류가 몸에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날이 많이 추워졌죠. 비가 오고 나서요. 그 술 마시고 싶어서 소주를 꿀꺽꿀꺽 들이켰다는 충북 청주의 김민희 씨. 사실 이런 날을 좀 날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우중중하고 구질구질한 듯하고 약간 추워지고 이런 날은 좀 술맛이 더 나는데 그 술 마시면서 나의 20대 중반은 왜 아직도 요동을 칠까요? 하면서 제게 물어보셨는데 20대 중반은 요동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될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 엄청나게 요동을 쳐야지만 아주 정상적인 나이예요. 사실 30대 중반도 요동을 치거든요. 그 옛날에 뭐 40이면 뭐 부록이고 뭐 20에 뭐 30에 뭐 하면서 그 공자님 말씀 있잖아요. 그것은 그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던 옛날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짧은 그 일생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세워야 했던 그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게다가 그 성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나의 일생을 거기에 맞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미니 씨 반갑고요.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는 이곳은 바로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게시판이에요. 인터넷 게시판은 www.imbc.com 라디오 그리고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면 되고요.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혜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이번 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 EMI에서 제공하는 영화 주제곡 삽입곡 모음집인 Pops on Cinema 앨범입니다. 자, 오늘 FM 영화음악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 나오시는 날입니다. 이 음악 들어보고요. 애니메이션 음악 카우보이 비밥 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여러 장이 나왔죠. 그중에서 블루 앨범에서 골랐어요. 지금 제가 사각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고 지금 임재현 PD가 옷을 벗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바바리 코트를 입었거든요. 좀 추워서 못 벗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각거리는 소리 나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칸노 요코가 작곡을 했고요. 스티브 콘테가 노래를 부릅니다. Words That We Couldn't Say.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여자도 사회 일원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 뭐 그런 거죠.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고려를 해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별로 공감이 안 갔어요. 진행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연결 고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동의 시대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재미있게. 마지막에 결말 부분이 이제 해결이 덜 된 것 같아가지고 좀 답답한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전 막판에 눈물을 이렇게 조금 흘렸거든요. 흥미 위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플릭 2.0의 편집장 이지훈 기자 전에 청취자 시사회에서 만난 우리 청취자들의 영화 감상문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지훈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무슨 영화인지는 아시겠죠? 네, 당연히. 이 작품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네. 마이크 뉴엘이라고 그렇죠. 네 번의 결혼식 감독이고 네. 또 줄리아 로버츠가 오랜만이죠. 오션스 11 이후에는 아마 이 작품이 처음인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모나리자 스마일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자, 이 영화는 그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 스마일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모나리자 스마일의 어떤 그 의심을 던지는 의구심을 던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모나리자의 미소가 과연 행복한 미소인가라는 것에 질문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그 내용은 많은 분들이 영화를 어떤 그 여성판 죽은 신의 사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배경은 1950년대 뉴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 웨슬리라는 이름의 아주 전통적인 여대가 있습니다. 네. 그 실제하는 곳이죠. 실제하는 곳이죠. 예. 특히 이 영화의 어떤 그 시나리오가 그 웨슬리 여대에 있는 한 사진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거든요. 이게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 사진에 보면 그 여학생들이 책하고 프라이팬을 양손에 들고 있어요. 네. 이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무릇 그 가정과 결혼에 충실했을 때 가장 자기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학교의 그 학풍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른바 딴지를 걸어보자라는 그 기획 의도로 이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됐는데 그 웨슬리 여대에 캐서린이라는 이름의 미술사 선생님이 이제 부임을 하십니다. 네. 이분이 그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하죠. 와 보니 모든 아이들이 이 결혼이라는 것에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너무나 그것을 여성들이 빛나는 가치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뭐 자아실현이라든가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의 분위기에 개탄을 하면서 이 아이들을 바꿔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심에는 베티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커스티 던스트가 연기합니다. 네. 이 친구가 학교 신문의 편집장이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결혼한 사이예요. 결혼을 한 친구예요. 이미 네. 그 가족들끼리의 집안끼리의 어떤 그 약성에 의해서 이미 결혼을 한 그런 친구인데 물론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고요. 이 친구는 자신이 만드는 신문을 통해서도 그 여성들의 보수적인 가치를 설파하지만 결국 자기 가정이 또 자기 부부가 전혀 어떤 사랑에 기대 있지 않고 얼마나 이것이 그 좀 전통적으로 좀 매몰된 그런 가치관 속에서 껍데기만 유지되는 가족인가를 알게 된 이후에 캐서린에게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 영화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사실은 뭐랄까요 그 여성의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신선한 이야기는 되지 못합니다. 이미 예. 많은 영화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왔고요. 예. 특히 이 영화가 배경을 삼고 있는 1950년대라고 하는 시점은 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좋은 시점이었는데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이제 68혁명에서 뭐 폭발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가치들이 나오기 직전에 한 10년간이고요. 또 2차 대전 이후에 또 그 반대로 조금은 개혁적인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특히 페미니즘이 좀 태동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인데 그런 어떤 두 가지 흐름 페미니즘이 나오고 있되 사회가, 세계가 전반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던 그 중간적인 시점에 캐서린과 아이들의 갈등이 주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이 그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사실 그다지 뛰어난 작품은 되지 못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사실 뭐랄까 그 여성이 그 주부의 역할이라든지 여성이 결혼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을 위해서 바깥 세상으로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페미니즘의 여러 갈래 중에서도 자유주의 그렇죠. 여성주의 페미니즘 그 가장 그 기초적인 단계에 그렇죠. 머물고 있다는 뭐, 이야기가 예,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그 진보적이고 또 극단화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성의 어떤 정신적인, 육체적인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을 변화시키고, 뭐 심지어 이제 임신과 육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조차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또 그런 것들 정치적인 면까지 연결시킨 다 여러 갈래가 있는데 네. 특히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그 중에서도 이제 1단계 페미니즘이기 때문에 네. 예. 사실은 그것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조금 낡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 학생 한 명이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어떤 그 반대적인 입장을 또 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여러 그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그 여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는 굉장히 그 진보적인 네. 어떤 태도를 취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하는데 네. 캐서린에게 동조하는 친구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예. 등장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역시 그 자신이 그 교육 받아온 전통적인 가치와 갈등을 합니다.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런 어떤 가치관의 어떤 조금 낡은 면 때문에 사실 그런 주제 의식에 감화받기보다는 네. 차라리 다른 쪽에서 즐거움을 얻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예. 이 영화는 미술이 상당히 중요한 예. 테마로 등장을 합니다. 예. 그 모나리자 스마일이라고 하는 그 모나리자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고전주의 화풍과 낭만주의에 대한 약간의 그 반기를 들면서 고흐나 또 네. 잭슨 폴락 같은 그 예. 현대화가들의 어떤 예. 파격적인 면들 또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잭슨 폴락의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기존에 존재하던 어떤 색채 감각이나 어떤 터치의 그 정형화된 틀로부터 벗어나서 그 어떤 새로운 사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로 옮겨가는 거죠. 이 캐슬이라는 교사의 교육 자체가 다빈치적인 고전주의 화풍에서 폴락이나 고흐적인 것들로 가고 이런 것이 학생들에게서도 이제 그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최초에는 어떤 모나리자 같은 이제 그런 쪽에만 경도되어 있다가 점점 이제 그들이 그리는 화풍이 예를 들어서 이제 고흐의 해바라기가 이 영화의 또 주된 네. 그 어떤 소재로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나중에는 해바라기만을 그리는 그런 풍경들도 나오고요. 아마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보시는 편이 이 영화를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 영화가 내거는 가치 어떤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너무 그 피상적인 차원에서 여기서는 그렇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50년대 그 중반에 미국 뉴 잉글랜드의 그 여학교 뛰어난 그 수재들이 다니는 여학교의 풍경, 그 당시 예. 여성들이 사는 모습, 그리고 미술사 교사인 만큼 여러 가지 그 미술 그 작품들이 나오는 것을 한번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 학생과 그 교사가 나누는 그 이야기 중에서 미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미의식이라는 건 과연 추한 것은 작품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영화 시사에서 봤는데요. 네. 잭슨 폴락에 대해서도 좀 지나치게 미국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 현대의 그 회화의 여러 거장들 중에서도 잭슨 폴락의 작품이 나오는 순간 거의 뭐 신적으로 숭배하는 것 같은 그 조명과 각도와 그걸 보면서 예. 역시 그 뭐 미국 영화니까 그들의 작가를 대단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영화의 한계를 느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어느 분이 그래요. 도봉구 도봉이동의 장선미 씨가 시사회에서 모나리자 스마일을 봤는데 아이고 본 느낌은 2% 부족하다는 예. 그런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좀 감상품 맞는 것 같죠? 네, 좀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음악 한 곡 듣고요.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자,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모나리자. 모나리자, 모나리자, men have named you. You're so like the lady with the mystic smile. Is it only 'cause you're lonely they have blamed you for that Mona Lisa strangeness in your smile? Do you smile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real, Mona Lisa? Or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To tempt a lover, Mona Lisa? Or is this your way to hide a broken heart? Many dreams have been brought to your doorstep. They just lie there and they die there. Are you warm? Are you or just a cold and lonely, lovely work of art? Mona Lisa, Mona Lisa. 시리 불렀던 모나리자, 영화 모나리자 스마일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개봉작들 강추받는 순서인데요. 뭐 모나리자 스마일은 많은 관심을 모았던 작품이고 볼만한 영화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죠? 예, 이 작품도 상당히 많이 그 주목을 받았었어요. 과연 이게 이제 성공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의 네. 문제인데요. 구독이 몸부림칠 때라고 하는 예. 우리나라 영화죠. 예, 이게 참 간혹 그 저기 이제 아이들만 등장하는 아동 영화, 뭐 이제 최근엔 또 이제 농촌 아동 드라마가 인기 있는 장르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그 집으로 예. 뭐 그다음에 아홉살 인생, 예, 아홉살 인생, 선생님 몽도 이런 작품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는 예. 어떤 그 흥행성을 검증받은 것 같은데 네. 노인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예. 과연 국내에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러나 이제 그 장화홍련을 제작했던 마술피리의 네. 그 오규민 대표가 용단을 내려서 네. 만든 작품인데 사실 이 고독이 머물렀을 때는 그 오규민 대표의 어떤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입니다. 네. 오규민 대표가 워낙 그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머릿속에 다 이런저런 얘기를 갖고 있다가 이 고독의 몸을 칠 때도 어느 그 바닷가 한적한 마을에서 노인들이 그 감추었던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툭탁거리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친구이자 지인인 그 이수인 감독이라는 연극 연출가입니다. 네. 이수인 감독에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이 고독의 몸부림칠 때라고 하는 노인 드라마입니다. 네. 이 작품은 어떤 면에서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개성파 중년 연기자들을 집대성하고 있죠. 뭐 주현, 또 박영규, 송재호, 김문생, 예, 김문생, 양택조, 네. 선우용녀, 박영규, 그리고 이제 진희경 씨는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지만요. 네. 그 여기선 제일 어려요. 네. 심지어 박영규 씨조차 자기가 여기 막내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자기의 어떤 연기력을 네. 정말 만방에 과시하시던 분들이 이 영화에서 총 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야기는 배경은 그 미래라는 영화가 찍혔던 곳이에요. 남해의 네. 마을이고요. 마을 이름이 물건 마을이에요. 실제라고 하네요. 물건 네. 마을, 물건리의 물건 마을이래요. 오, 예. 우스운 그런 이름이죠. 물건 마을에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서 네. 중달 또 뭐 필국 찬경 뭐 이런 이제 노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중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주연 씨인데 타조 농장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동생이 중범이라고 박영규 씨가 하는 역인데 결혼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주변에 뭐 양태주 씨가 연기하는 인물, 뭐 김무생 씨가 연기하는 인물 등등이 이제 포진해 있고요. 기존은 이제 중달이 자기 동생 중범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러한 그 어떤 중달의 노력이나 그런 일상들의 그 주위의 다른 노인 친구들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어떤 면들이 보이다가 네. 누가 등장을 하냐면 이제 선우 영녀 씨가 그 분한 은주라고 하는 예. 이름은 참 앳된 이름인데요. 은주라고 하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혼녀입니다. 네. 이 은주 씨가 도착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혹하죠, 정말. 그래서 네.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런 와중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이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속내를 드러내다 보니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좋아했구나. 이런 어떤 진실들이 밝혀지는 네. 그런 내용이고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마지막에 일종의 반전도 존재를 합니다. 사랑에 관한 어떤 반전도 존재를 하는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 이 출연하시는 그 연기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그 연기 대결이 일단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좀 장점과 단점을 좀 네. 나눠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어떤 그 감독에게 어떠한 조율도 받을 필요가 없는 네. 연기자들의 정말 팽팽한 네. 그 연기력을 마음껏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작품은 감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고독보다는 몸부림에 집중한 영화라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다 고독한데요. 네. 실제로 뭐 그렇게 고독한가라 싶을 정도로 이렇게 고독에 대한 어떤 진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네. 거죠. 사실 이 노인들이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노인이기 때문에 고독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노인들의 캐릭터는 지금 20대나 10대나 30대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네. 이 영화가 노인들을 주인공으로 택한 이유는 그들도 젊은 세대들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네. 것입니다. 즉 고독이 그들만의 테마는 아니라는 네. 얘기죠. 자 그러면 일단은 고독합니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고독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겠죠. 네.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들이 이 영화의 주된 네.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은 서로 정말 귀여운 속내들을 드러내면서 툭탁거리는 노인네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을 감추고 있다가 뿜어내는 열정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바닷가 마을인 것은 어떤 우리에게는 흔한 일상 공간이 아닌 어떤 판타지스러운 그런 어떤 판타스틱한 면을 꿈꾸는 네. 그런 노인들의 어떤 동심 같은 것들도 여기에 묻어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들이 숨어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정말 몸부림치듯이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영국 연출과답게 그 화면 안에서 연기자들이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호흡이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감상하시는 맛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예. 바로 그렇게 연기자들이 자기들의 기존 이미지에만 기대고 있다는 것은 네. 조금 단점으로 비춰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물건이라는 마을 안에 있는 노인들의 어떤 그 일상과 생활과 서로의 관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새롭게 창조된 캐릭터에서 빛을 발해야만 어떤 가치가 있을 텐데 네. 너무 옛날 가치 옛날 이미지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양택조 씨, 우리가 알고 있는 박영주 씨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연기하는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작품이 지나치게 뭐랄까요 영화적이지 않다라는 데에 어떤 네. 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이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이 몸부림이 이야기나 연기에서만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적어도 영화라면 씬과 씬을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몸부림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 약동이 영화적인 약동으로도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서로 치고받는 어떤 장면들, 치고받는 시퀀스들의 어떤 영화적인 호흡 속에서 이 노인들의 몸부림이 정말로 빛을 발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카메라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고 네. 있고 영화가 조금 무심합니다. 네.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에피소드들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어떤 약동하는 생의 기운 같은 것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처지는 면들이 보여집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의 어떤 기가 막힌 발상 같은 것들도 제값을 못하는 아쉬움을 후반에 좀 남기죠. 네, 영화로 데뷔하는 연극 연출가 출신의 감독이 아무래도 연극 연출하듯이 영화를 찍지 않았나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아쉬움도 조금은 있어요. 예, 연극 연출하시는 분들이 영화로 올 때의 대표적인 아쉬움이죠. 얼마 전에 네. 그 오구를 연출했던 네.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자신이 오구라고 하는 자신의 대표적인 무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맛을 영화에서는 그다지 살리지 못하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화 역시 이수인 감독은 아마도 정지해 있는 화면 속에서 인간들의 욕망이 약동하는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분명히 영화이고 그리고 영화를 받아들일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맛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다소 좀 도외시된 어떤 맛이 감이 있습니다. 예. 자, 이 고독이 몸부림칠 때 아주 제목이 독특하고 기가 막히죠. 영화 속에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 속에 이 고독이 몸부림칠 때라는 가사가 나오더군요. 그렇죠. 그 가사 또 워낙 그 패티김에 네. 초우라는 노래 예. 가사에서 이제 따온 제목이기도 하죠. 예, 자,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에서는 중요한 어떤 그 힌트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여하튼 이 영화 속에서 여러 삽입곡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워낙 그 주인공들의 연배가 연배이니만큼 조금은 지난 노래들이에요. 자, 이 노래도 그렇죠. 박영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천밖에 잠수교가 보인다. 밖에 잠수 나는 잠을 자. 자면서 너에게 편지를 써. 정말 이상하지. 자면서 나는 사랑을 해. 네, 아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창밖에 잠수교가 보이는. 참, 당시에는 엄청난 히트곡이었고 파격적이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상당히 촌스럽네요. 박영민의 노래, 영화 고독이 몸부림칠 때 삽입됐습니다. 예고편보다 재미있을까?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 함께 이번 주에 개봉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또 어떤 영화를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뭐 이번 주에 정말 강추해드리고 싶은 작품 입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일종의 이 시장에선 작은 영화죠. 송환이라고 하는 네.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김동원 감독. 김동원 감독이라고 뭐 아시는 분들은 독립 영화계 뭐 큰 형이죠. 사실 저희 시간에 한 석 달 전에 저기 함께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송환이 그때 독립 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을 때. 예. 이 작품 얘기를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에도 왜 저 김선명 씨 이야기를 들은 그 선택이라는 선택이요. 비전향 장기수 얘기가 영화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요. 네. 송환이라는 작품은 역시 비전향 장기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대 이야기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이 작품은 그 이미 그 12년 전이에요. 1992년에 김동원 감독이 우연치 않게 그 비전향 장기수 중에 한 분의 어떤 거처를 옮기는 일을 도와주다가 네. 아예 그분이랑 같이 살게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10년을 그것에 같이 있으면서 비전향 장기수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제가 지금 듣기로 800시간 정도의 네. 그 어떤 영상을 담았다고 하죠. 그것을 2시간 한 20,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을 해서 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작품은 분명하게 지금 그들을 어떤 전향으로 회유하는 동시에 비전향으로 남길 수밖에 없었던 이 남북 간의 어떤 체제의 문제 여기에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어떤 비전향 장기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수십 년 대한민국 근대사의 어떤 아이콘과도 같은 상징, 네. 아이콘과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들이 어째서 비전향 장기수 남아야만 했었던가라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되 이 작품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보았던 그들의 인간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인간적인 면들을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들의 일상이에요. 네. 그들이 비전향 장기수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다 굉장히 욕심도 있고 또 서로 또 싸우기도 하고 또 아주 소박한 마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분노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는 와중에 네, 그냥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째서 네. 제도에 묶여 있었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역으로 공격하는 그런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 뭐 탄핵이다 뭐다서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거기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논의들을 네. 벗어 던지고 사실은 제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우매한 소수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어떤 저로서는 화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존재했던 레드 컴플렉스를 비롯한 체제의 문제들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로 그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의 실생활을 통해서 실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영화가 송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어요. 좀 사람적인 측면에서 이 작품은 그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사전 예술 영화 심의를 받은 작품입니다. 네. 요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술 영화 판정 한국에서 좀 문제 있거든요. 그렇죠. 사후에 사후에 일어나고요. 네. 사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작사와 수입사들이 사전에 판정을 받으면 흥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송환 같은 영화들은 오히려 사전에 흥행 판정을 받고 대신 그 아트플러스라고 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모임에 전국 배급망을 타고 개봉을 합니다. 네. 조금은 좀 바람직하고 예. 설레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될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도 조금 말씀드리자면 좀 극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극장은 아니고요. 조금 예술영화 전용관들을 찾아가셔서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 정말 더없이 같이 있는 이제 그런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그래야만 볼 수 있는 영화. 하지만 그 부지런히 몇 갑절의 그 보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송환, 이 영화 속에서 음악 들으면서 필름 2.0의 이지훈 편집장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언제 뵙겠습니다. 옥중에서 강제 전향을 당해서 다른 동료들보다 먼저 출소하고 평생 그 죄의식에 괴로워하다가 비전향 동료들이 송환된 뒤에 전향 무효 선언을 하고 현재 2차 송환을 주장하고 있는 김형식 선생의 테마. 제목은 김형식 전향 공작입니다. 시네마 천국 속으로 밤이 흐르면 하늘은 어느새 음악이 되고 어쩌면 그대도 이 밤 떠올리겠지 음악이 이제 곧 개봉할 영화죠. 지금 벌써 그 화제로 인해서 뜨끈뜨끈한 영화입니다. Passion of the Christ. 멜 깁슨이 감독, 제작, 각본, 심지어는 사운드트랙에 스텝으로까지 참여를 하고 사운드트랙 뒤에 허밍으로도 참여를 했다고 하네요. Passion of the Christ. 자, 이 영화 중에서 존 데브니의 영화 음악 Simon is Dismissed 들어봤습니다. 자, 그 숨어있는 팬이라고 하셨죠? 경기도 하남시 덕풍이동의 김재윤 씨, 수면 위로 올라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병호 씨, 서울 영등포구 대림삼동에 요즘에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황당하고 열받고 그러네요 하시면서 어처구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셨는데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적어주셨어요. 사전적 의미로 어처구니는 명사로서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이나 물건을 지칭하고요. 또 다른 뜻으로는 맷돌의 나무 손잡이를 나타내기도 한답니다. 맷돌에 손잡이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래서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당황스럽고 정말 어이없다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요. 살아가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덜해지기를 바라면서 잠들지 못하는 새벽에 박병우 씨가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좀 발랄한 곡 들어볼까요? 대전 서구 내동의 이인경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박혜경이 부른 같은 제목의 곡입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진실을 믿어요. 내 그대가 꼭 갖고 싶던 사람 놓치지 않을래 그대 나와 함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었지 내 마음 숨쉬는 이 사람 언젠가 frente que eu quero passar. Pois o samba está animado, o que eu quero em samba. Este samba que é misto de maracatu, é samba de preto veio, samba de pregudo. Mas que nada, um samba como esta tá legal. Você ainda vai querer que eu chegue no final. Minha frente que eu quero passar, pois o samba está animado, o que eu quero é samba. Este samba que é misto de maracatu, é samba de preto veio, samba de pedudo. Mas que nada, um samba como está tão legal, você não vai querer que chegue no final. 오스틴 파워 중에서 세르지오 멘데스의 음성이 돋보였던 마스케나다 이어들어봤습니다. 자, 여기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이준호 씨.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회 여기저기에 다 참여하는 것 같더만 어느새 중국어 회화 수업도 빠짐없이 들으셨어요. 저 아무래도 사랑에 빠진 것 같습니다. 라는 사연으로 말씀을 시작하셨네요. 중국어 회화 수업을 같이 듣는 그녀. 처음 봤을 때는 화장만 좀 짙은 예쁘장한 여자로 보였고요. 두 번째 봤을 때는 둘만이 수업을 들었고 그러다가 옆모습과 눈을 바라보면서 입 주변에 살짝 돋은 실핏줄이 예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입 주변에 실핏줄이라 전 한 번도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걸 발견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TV 보면서 아무리 예쁘다는 여자 연예인들을 봐도 그녀 얼굴만 생각납니다. 그녀보다 아름다운 얼굴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수업 끝나고 그녀가 집에 잘 들어갔을지, 밥은 잘 먹는지, 무엇을 하는지 하루 내내 그녀 생각만 납니다. 남자친구는 있는지,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게 사랑일까요? 하셨는데 중국어로 말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면 중국어가 성조가 있어서 말을 하게 되면 노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뗀놈 같다고 해서 그 말을 아주 심하게 할 때는 정말 듣기가 싫은데 나지막히 얘기하고 서로가 호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 중국어로 말을 할 때는 그 말이 시 같고 노래 같아요. 준호 씨, 혹시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의심해 보시면서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랑 받는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점을 지나치다 보면 그녀와 제가 같이 있는 모습을 그리게 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저와 그녀를 그 풍경 속에 한 점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집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긴요. 발전을 시키세요. 알았죠? 자, 오늘 마지막 곡 일본 영화 첫사랑 중에서 골랐습니다. 조희사이 씨의 영화음악 에필로그 들으면서 FM영화음악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